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 위에 보이시죠? 이번 주는 네, 올해 인슬 마지막 더웨이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찬양 예배라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 열리시죠? 여러분,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 열린 예배로 우리가 더 기쁨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제 말 듣고 계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완전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 기쁨의 찬양을 할 건데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슬픔 막으셨네. 헤이 헤이 준비되셨어요?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하나 둘 셋 넷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길 멀고 오매도 주의 길 멀고 오매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멀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힘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의 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리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시간 주께 영광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저희를 좀 따라해 주셔야 돼요. 좀 박수를 할 건데 좀 음악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시작합니다. your kingdom come. 파트를 이렇게 짜면서 믿음에서 소망으로라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처음 배웠던 출애굽기 유월절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길까지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소망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힘듦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좀 많이 좌절하기도 하시고요. 네, 우리가 같이 다음에 이제 부를 찬양에서 허락하신,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위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곳까지 내 손 들리나 예수 나의 시간 같이 두 손 들면서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